시편 62편과 63편은 시인을 소란스럽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평안함 그리고 고요함을 누리는 시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63편은 특별히 표제에서 다윗이 유대광야에 있을 때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나 혹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다광야로 내몰렸을 때 쓴 시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 11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한 걸 보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너무나 소란하고 마음이 분유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잠잠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를 다윗이 알죠. 만일 주변의 상황이 복잡하고 아주 거칠게 돌아간다면 일일이 반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고 저기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다라는 걸 압니다. 인간이란 그저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인데 악인들은 그런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삽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다윗은 알죠.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고 말하고 말을 많이 나를 변명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간을 누가 넘어뜨리고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시인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비록 인간이 어려움이 닥치면 요동하기에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크게 요동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이 2절과 6절에 나와 있죠. 2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했고 6절에서도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이게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것, 천하나 존귀하나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9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것은 다 허무한 일이라는 거죠. 설령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자기 존재가 교만해지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11절에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내가 누군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치장해주거나 우리를 설명해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학위, 재산, 명예, 성취, 성공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죠. 거기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다윗이 인생의 광야에서 구하는 겁니다.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광야죠. 여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가 된다면 그것은 참 축복이죠. 그러나 광야가 우리 심령까지도 메마르게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광야에서 자기의 전 존재 즉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것은 생명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로하여금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주제였고 힘이었습니다. 4절에 말하죠.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다윗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기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뭘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비록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목숨을 찾는 자들이 지금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쫓고 있는 그런 신세지만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압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상황도 그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걸 아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궁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확신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잘나가고 있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거예요. 성도의 삶은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을 초청하십니다. 가난해도, 문제투성이어도, 부부관계와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디서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부자이기 때문이, 왕궁에 거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왕궁에 거하는 게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왕궁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날개 그늘 아래서 그 인자심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그것이 궁궐이든지 빈들이든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는 복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궁궐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죽고 사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는 고백 저희가 저희의 입술로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 인생길 사는 동안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